보고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말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현실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이키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바탕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아버지 오늘로 아버지 지냅니다. 아버지 온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연받으셨고 그 아버지 숨결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날이 가서 무릎 잃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결실을 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모름 속에 깨달는 자연으로 해서 깨달는 은혜를 다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환경에서 없는 지진과 태풍과 해일과 여러가지 환경에서 자연에 의해 아버지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진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지진과 많은 아버지 자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일 속에 사람들은 과학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대한민국에 아버지 이용하실 것을 하나님 그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 북한 그리고 그곳의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발아주셨고 그루트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아버지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들을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으로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여진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 그들 마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돌이키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Exodus chapter 23 verse 16.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저날보다 더 귀하고 혹은 저날은 이날보다 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일날만 예배하는 날이고 월요일은 세상의 날이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율법과 완성된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날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특별히 미국은 이 날을 마치 우리의 뭐 추석이나 한가위 명절처럼 지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그 사람들은 아주 쇼핑을 많이 할 때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럴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냥 이런 뭐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오고 있는데 꼭 우리가 그것을 한국 교회가 지키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합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창원생명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맥추감사주일을 이해하는 방식과 추수감사주일을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월 첫째 주일이죠. 그래서 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 1년에 우리가 절반을 되돌아보고 그 절반에 열심히 달려왔던 것을 평가하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딱 절반이죠. 마라톤을 보시면 뭐 48.19km인가를 달려갈 때 딱 절반의 반환점, 반환점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구나 이런 경기도 보면 중간에 쉴 때 그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죠.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의 시간도 반 뚝 잘라서 전반전과 후반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맥추절, 맥추감사주의를 하프타임의 은혜로서 1년에 딱 절반을 지날 때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후반전에 대하여 다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맥추감사주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인생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의 전반전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만의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 인생은 전반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경계는 결국 후반전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죽음 앞에 서야 될 후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한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냥 물과 성료로 거듭났으니까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넉넉히 있다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히 구원을 붙잡는 인생이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그 후반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온전한 후반전이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맥추감사절의 은혜였다면 오늘 또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요 그냥 헌금 많이 하는 날, 뭔가 헌금을 가져와야 되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1년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한 해가 오늘 끝나지는 않습니다. 달력이 한 장 더 남아있지요. 또 사실 11월도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함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감사함을 선택할 때 바로 그것으로 우리 한 해를 놀랍도록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헌금 많이 드리는 주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한 해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1년을 마무리 짓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을 지키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Today we bring the special offering unto God. But today not for that. I decide give thanks unto God.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를 드리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So many blessings we received.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1월을 지나고 2월을 지나고 3월을 지나고 4월을 지나고 5월을 지나서 6월과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Keep the glory unto Jesus.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을 헤어보라 라는 찬양이 있었죠. 예전에 너희가 받았던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Please count the blessing you received. 우리가 받았던 축복들을 헤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죠. 때때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죠. 때로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참아 내가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너무 힘들 때 내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Remember the blessing.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First Peter chapter 5 verse 10.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게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약하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강하게 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초와 여러분의 밑바닥이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서 높은 100층, 200층의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이가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We can watch actions in Bible.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수많은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 some people's faithfulness and some people's unfaithfulness. 어떤 사람들의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인물들의 아주 불신하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학생들은 성경 안에서 어떤 인물들에서 같이 얘기 나눴었습니까? 뭐 봤죠? 아브라함. 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모습은 아주 충성스러움 또 신실함 아마 믿음 그런 모습들이었겠죠.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인물들 중에서 아주 충성스럽지 않고 믿음스럽지 않은 인물들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사울? Yes. We can watch some people's actions in Bible. 우리가 어떤 어떤 사람들의 그 행동을 성경 안에서 지켜봅니다. And then we can choose reaction.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반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watch the action of Saul, King Saul, then we can choose reaction. I live a different him. 아, 내가 저 사람과는 다르게 살, 내가 만약 사울왕을 바라봤다면, 아, 내가 그와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내가 이 믿음의 반응과 다시 행동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리액션이죠. 오늘 여러분이 봤던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멘. We can watch actions and then we can choose the actions and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행동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행동하겠다라는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e can choose many types, many kinds of reaction, but a man who acts in faith is walking with God. 우리는 수많은 반응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실하게, 때로는 신실하지 않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때로는 충성스럽지 않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여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구원조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행동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행동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참 이 단어가 우습죠. 행동, 동행. 근데 사실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Korean word, 행동, reverse, 동행. But we can find the secret in this Korean word. 행동, 동행, 그 한 글자 순서를 바꾼 것 안에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If you do not walk with God, how can you say I'm saved?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내줍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놓으신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다를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So they just enjoyed the miracle. Wow, wow, amazing. 그냥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 축복을 즐길 뿐입니다. Wow, 대단해. 바다 갈라졌네. Wow, 멋지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But they reached the river of Jordan.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는요, 제가 실제로 요단강에 갔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낮을 때는 무릎 정도 되지만 그게 높으면 재키 두 개, 세 개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범람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범람할 때 표시가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2, 3미터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높습니다. 정말 제가 갔을 때는 물이 깊지 않아서 허리 밑에 정도였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허리쯤 되고 얕은 데는 무릎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으면 키의 두세 배니까요. 아무리 오줌이가 큰들 물에 잠깁니다. 그냥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강물을 밟으면 강물이 멈출 것이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니 다시 말해서 강물을 밟는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Now we faced the livable Jordan in our life. You must choose your next step. 이제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 한 발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밟으면 강물이 끊어지겠어? 이렇게 높은데? 이걸 밟는다고 설마 강물이 쓸까?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럼 나는 밟아야지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네. Someone said, How can I be? Rivers flow over. I cannot do anything. But the other one said, maybe possible, but God said to me, so I will move my next step. Yes, we know we cannot do anything. But if God said to me, I just follow him. 예,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나의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발로 밟을 때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필리피안 챕터 4 verse 13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I can do all things.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죠. 아멘. 근데 영어 성경은요. Throug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왜 같은 개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요?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질문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 정말요?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아멘. 나에게 능 주시는 분이 혹시 알라입니까? 아, 아니죠. 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놓은 다음에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격을 말하는데, 자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외에는 없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럼 난 뭘 얻었습니까?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여권이 필요하죠. 근데 여권만 있으면 그냥 갈까요? 비자.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은 돈 주면 받는 겁니다. 여권은 돈 주면 그냥 받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근데 아나가 한국에 오려면 돈 주면 오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표를 산다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표를 샀어도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절대로 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여권이지만 그 여권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이 들어가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여권과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머물다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그러고 지옥 갑니다. So many people said, I'm born again, I'm born again, but they stand outside of the kingdom of God. Finally, they will be going to hell, not heaven. But why? They stand out of the kingdom of God.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수많은 인생이 실패합니까? Why so many saved Christians have failed in their life? Because they do not enter the kingdom of God. 왜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이 실패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착각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Not automatically. Move, next step.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That is holiness life.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인 것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어떤 이 외적인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So we must live in the holy.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것이 이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Also that is discipleship. 또한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주님이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내가 살아야겠어. 내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정과 결심과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봐. 내 삶이 왜 안 바뀌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다음 발걸음도 없었고 믿음 안에 결심과 결정과 결단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이 읽혀집니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읽히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갔다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If you dreamed and successful life, if you dream a great anything in your life, if you want, if you desire, if you achieve any beautiful and wonderful thing in your life, you must stay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을 꿈꾸고 뭔가 정말 얻기를 원하고 정말 뭔가 아름다운 것, 멋진 것을 소망하고 그런 것을 꿈꾼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다 누리는 것입니다. In kingdom of God and through Christ.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감사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지난 1년의 날 삶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때로는 믿음 없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밀려나가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가서 그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다시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감사함으로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o today, we decide, I will enter the kingdom of God through Christ by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But why?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함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감사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나라는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하신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기뻐함, 감사함, 기도함.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배당하고 지배를 받고 다스려지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함은 믿음으로 결심하여 결단하여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감사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You must hold thanksgiving unto God. You must choose give thanks unto God. I will give the glory unto Jesus. I will give the glory unto God.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다시 든든하게 딱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1년 동안에 풍성하게 놀랍도록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돈 문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2017년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그 가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Fix your thoughts on Jesus. It means I will have point of view of God.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and principle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원칙들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rom worldly view to the view of kingdom of God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식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배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그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chapter 3 verse 1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의식을 함께하던 거룩한 자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려하는 신앙의 사회여 대세자에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partaker of heavenly calling How wonderful it is.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여러분을 가리켜 성경이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또 holy brother and sister.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사랑도 여러분, 앞으로의 1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색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인색해집니다. 나의 돈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거든요. 근데 내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면요, 부자 같은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자꾸 밀려가는 삶이 되면 온갖 영양제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몸을 관리하는데 이상하게 아픈 은혜가 있습니다. 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뭔지 자꾸 아프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약의 문제인지 뭔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하늘 나라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이거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가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내 삶 가운데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내 삶 가운데 없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발걸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감히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너무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용감하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20년 전, 30년 전 그 옛날에 물과 성료로 거듭났던 과거의 추억만 가지고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용감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화석같이 죽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오늘에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내 모습을 기억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주님 앞에서 과거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과거의 나를 통해 오늘날을 평가하는데 주님은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 내일의 내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며 감사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someone stayed kingdom of God today, he will be saved.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과거에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무엇인가 끝났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과거에 끝났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미 구원은 끝난 것인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늘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만끽하시는 위대한 축복이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은혜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머물렀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발걸음들이었습니다. 나의 재정이, 나의 돈이, 내 건강이, 나의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나 흘러왔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결심하며 결단하며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예수님 할렐루야. 아.